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네, 오늘은 월요일 남영근 목사님과 함께하는 나물과 신앙상담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잘 지냈어요. 아, 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요즘 뭐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비가 엄청 왔죠? 예, 네, 요즘 비가 와가지고 네. 교회 진입로가 물이 그냥 침수가 돼가지고 아주 어제 헤매었습니다. 아, 예. 제가 전에 갔을 때는 좀 그래도 주변에 비해서 좀 높아서 괜찮은 그 언덕이 것 같은데. 언덕 위에서 물줄기가 아~ 내려오면서 완전히 폭포가 됐어요. 아, 그 옆에 네. 있는 네, 위에. 아~ 비가 많이 오는 날 폭포가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세요. 아, 예. 그렇군요. 또 그런 폭포도 만들어지는 교회. 네, 목사님, 이렇게 비가 오고 이제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봄이 오고 있는데요. 네. 예. 오늘의 나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어제부터 누구 만났는데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여름이 된 것 같지 않냐 그러는데 아직은 여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렇죠. 여름이 곧 올 텐데 나물 중에서 그 아주 여름에 한여름에 절정을 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나물이 있어요. 아, 여름에. 그, 예. 그 나물이 물론 뉴질랜드가 날씨가 한국하고 비교해서 좀 더 좋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그 절정이 뉴질랜드에서는 좀 더 빨리 아.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쯤에도 그런 절정을 아, 밭에 나가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준은 이제 한국과 뉴질랜드 좀 다른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물 이름이 쇠비름이에요. 쇠비름. 쇠비름. 예. 무슨 뜻이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쇠비름 뭐 개비름 뭐 개 뭐 복숭아 이런 것처럼 그 식물들 이름에 개자나 쇠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이렇게 좀 퀄리티가 낮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야생적이다 이렇게 보면 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쇠비름 하면은 그야말로 한국에 있을 때는 망초라고 하는 풀과 더불어서 그냥 밭에 가장 농부들이 네. 힘들어했던 잡초 중에 하나가 이 쇠비름이었어요. 아. 그 쇠비름은 잡초의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안 먹었나 보네요. 먹기는 했는데 아. 잘 안 먹고 먹기가 좀 불편해요. 나중에 얘기 왜 먹기가 불편한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많고 흔했던 거죠. 네? 나물도 사실은 그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먹기에 좀 거북스러운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쇠비름이 좀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 호불호가 확 갈린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먹기 좀 거렸던 것 중에 하나가 쇠비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성가시였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쇠비름이 아주 이 잡초의 절정이 아니라 그 건강 채소의 절정이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그 사본 책 중에 Find It, Eat It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 그 뉴질랜드의 마이클 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이 나라 예 키인데 야생 풀을 찾아서 그런 것을 이제 뭐 파이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좋은 이제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자연 음식 연구 이런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뉴질랜드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뭐 줄리아라고 하는 여자도 그렇고. 근데 이 마이클 데일리가 뭐라고 썼냐면 그 책에서 당신은 오메가3를 굳이 그 돈 주고 사 먹느냐. 오메가3를 위해서 굳이 PC 오일을 돈 주고 사 먹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근데 사실 우리도 오메가3 좋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메가3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생선을 바다 생선을 먹거나 아니면 오메가3 이제 건강 보조 식품으로 나와 있는 거를 사 먹거나. 네, 저도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오메가3 그렇죠? 딱 하면 생각나는 거는 예. 아, 해양 생물. 그렇죠. 뭐 물고기 예. 같은 것들.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마이클 델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답이 오메가3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땅에서도 얻을 수 있다. 땅에서도요? 이런 질문을. 예. 얼마든지 땅에서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들어본 적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이 오메가3를 얻을 수 있는 그 풀이 뭐냐라고 소개할 때 바로 이 퍼슬레인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가진 쇠비름. 쇠비름 얘를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퍼슬레인이라는 것이 뉴질랜드에도 사실 일부러 찾으려고 하면 또 없어요. 아. 그런데 또 어떤 데 가면은 이거를 밟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또 배고히 나 있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눌렌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쇠비름에 무려 그 상추의 15배 이상이나 들어있는다고 하는데 아. 바로 이것이 쇠비름입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이걸 그냥 돼지풀이라고 했었어요. 한국에. 돼지풀이요? 예. 왜 그러냐면 돼지가 먹는 돼지가 잡식성 동물 아니에요? 가죠? 네. 그러니까는 농부들이 밭에서 그 이 쇠비름을 김을 매면서 걷어가지고 그걸 먹이로. 갖다가 돼지에게 주었는데 돼지가 잘 먹어서 그렇게 사실은 그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이 쇠비름을 돼지풀이라고 해요. 피그위드. 피그위드 이렇게 부르죠. 예. 건강한 걸. 근데 어쨌든 그러나 비름나물 하면은 참비름이냐 쇠비름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아, 또 나눠지는군요. 예. 그래서 참비름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할 것이고 예. 참비름 쇠비름 하면은 참비름만이 이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쇠비름은 뭐. 이거 뭐야 쇠자 들어가는 거 쇠똥구리 뭐 이런 것처럼 쇠자 들어가면 별로 쇠똥구리는 소똥구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어쨌든 쇠자가 들어간 거는 별로 인식이 좋게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쇠비름이 요즘은 정말 이제 금비름이 됐어요. 그래서 잡초에 절정해서 우리는 요즘은 이제 건강을 위해 굉장히 큰 보배로 우리 사람들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쇠비름은 또 한방에서는 뭐 오행초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오행초요? 예, 오행초 다섯 가지의 뭐 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교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다섯 가지 그런 걸 맞추는 맞지 말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풀 하나에 이파리는 초록색이고 네. 줄기는 빨간색이고 아 줄기도 빨간색이에요. 예, 꽃은 노란색이고 씨는 검정색이고 뿌리는 하얀색이고 식물 하나에 다섯 가지 색깔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말도 하긴 하지만 저는 뭐 그다지 그런 거에는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요즘 한국에서는 이 쇠비름이 정말 열풍이에요. 열풍. 예. 그래서 전에는 농촌에서만 볼 수 있던 것이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 막 뽑아내려고 애썼던 것이 네. 이제는 재배까지 합니다. 아 그걸... 잡초였던 거를 다 뽑아내려고 뭐 그렇게 애를 썼던 거를 요즘은 이제 비닐하우스에다가 재배까지를 하면서 비닐하우스 아니면 뭐 그냥 노지에서도 재배를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주문만 하면은 뭐 한 박스씩 바로바로 택배를 이렇게 날라지게 오기도 하죠. 인식이 많이 좋아졌나 보네요, 확실히. 사실은 이제 이 쇠비름 하면 어른들에게는 정말 성가신 풀이었고 또 아이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은 놀잇감이 되기도 했었어요. 놀잇감이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이 쇠비름을 가지고 많이 놀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놀잇감이 특별히 없으니까 이 쇠비름을 가지고 노는데 쇠비름이 보면 이렇게 줄기가 다 이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요. 그럼 쇠비름을 이렇게 요만큼 한 2, 3cm 정도 끊어가지고 요 눈에다가 이렇게 하면 눈이 딱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러기도 하고 또 제일 잘 놀았던 것은 아까 쇠비름이 뿌리가 하얀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뿌리가 하얀색인데 그 뿌리를 이렇게 한쪽 손으로 계속 이렇게 문질러줘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각시 얼굴 빨개져라, 우리 각시 얼굴 빨개져라 이렇게 하면서 이 쇠비름 뿌리를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줘요. 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쇠비름 뿌리가 하얗던 것이 빨개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어렸을 땐 각시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네요. 새색시 얼굴 빨개지는 것처럼 쇠비름 뿌리가 빨개지면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몇 가지의 놀이감으로 이렇게 있었죠. 풀 가지고 놀이 많이 했어요. 질경이 꽃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질경이 꽃 피고 나면 꽃 피는 그 꽃대를 끊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기면 누구께 끊어지냐 이런 놀이도 했고 풀로 뭐 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했죠. 그런 거 보면은 예. 참 도리어 예전에는 창의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놀았던 것 같네요. 그 뭐 놀이감이 특별히 없으니까 자연하고 같이 놀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거를 쇠비름을 먹느냐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봄에는 이 쇠비름이 새순을 나기 시작할 때는 어른들은 이거를 또 많이 먹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쇠비름을 먹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왜 그러냐면 그 쇠비름을 나물로 먹으려고 하면 조금 거북스러워요. 왜 거북스러우냐면 데쳐서 이렇게 무치잖아요. 그럼 미끈미끈해요. 미끈미끈하다는 게? 그래요. 뭐 지금 그 끈적끈적한 그런 미끌미끌한 그냥 그런 미끌미끌한 것이, 게 아니고 예, 미끌미끌한 그런 식감이 있기 때문에 입안에 들어가면 썩 그 기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참비름 같은 경우는 착 들어가면 오 하면서 그냥 감탄사가 저절로 탁 나면서 식감이 좋은데 맛이 좋은데 네. 쇠비름은 딱 입에 들어가면 뭐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할 정도의 느낄 정도의 그 미끈거린 것이 있어서 결코 사실은 반갑지 않습니다. 식감은 예. 별로여서 예, 예. 몸엔 좋지만. 예, 예. 그러나 옛날에는 사실 이게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그 단지 몰랐었어요. 그렇겠죠. 요즘에야 이제 성분을 분석해서 아까 마이크 델리가 얘기한 것처럼 오메가3가 있는 그 알파리놀리산이라는 그런 것이 상추의 15배나 된다.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좋은 성분과 건강 치료를 위해서 건강을 네. 위해서 네.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실 먹긴 먹지만 그다지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 확실히 아니까 우리 이제 뭐 우리 교민들도 혹시 어디서 쇠비름을 보시게 되면은 맛이 왜 이래? 이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좀 꼭 참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생김새가 좀 특징이 있나요? 아니면 생김새는 뭐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줄기에 이파리도 좀 선인 채송화 같이 네. 채송화 알아요? 네. 채송화 같이 생겼어요. 아, 그런데 생긴 이파리가 것 자체는요? 아, 이파리가 채송화는 좀 길쭉하게 생겼는데 네. 이거는 이제 콩잎 저 콩짜개처럼 이렇게 좀 넓게 아. 네,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파리가 손톱 모양으로 이렇게 남자 엄청 새끼 손톱 모양으로 이파리가 도톰하게 선인장처럼 아 도톰하군요 또 다육식물처럼 그렇게 나죠. 아 뿌리는 빨갛고 예 이파리는 초록색이고 꽃은 노란색이고 씨앗은 채송화 씨처럼 또 감장색이고 이랬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거부감이 있어요. 식감에는 분명히. 그러나 이제 거부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하냐면 이거를 말려서 나물로 무쳐 말려가지고 나중에 나물로 무치면은 그 미끈미끈한 맛이 좀 싹 사라져요. 아 말리면은요? 말리면. 그때는 전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에 볶아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TV에서 보니까 어떤 한국 분은 이 쇠비름을 계속 주스로 마시고 아니면 그 샐러드로 생으로 샐러드로 해가지고 먹으면서 그 암을 치료했다는 얘기죠. 암이요? 뭐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했던 암인데 이 쇠비름만 가지고 암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TV의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쇠비름의 효능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이 쇠비름의 효능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뭐 어른들에서부터 심지어 태아까지 그 이제 태아나 신생아의 그 조직 발달에 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임신 때부터 그렇죠. 먹으면 좋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또 어린 그 자녀들 보면은 좀 산만하고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네네. 이런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또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이제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업무 고된 업무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 부인병에도 좋고 또 뭐 성인병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중풍 이런 데에도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 좋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그 우울증 참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쇠비름이 우울증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사람은 기분 좋게 주는 풀인가 보네요. 예. 예, 사실은 식감은 별로 안 좋은데 네. 효능만큼은 어느 풀 못지않게 정말 탁월한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는 뭐 미끈거리는 식감 때문에 자꾸 거부감 갖지 말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뭐 식감이 그렇다고 하니까 만약에 못 먹겠다 싶으면은 집으로 해서 먹으면은 좀 식감이 그런 게 없어질 거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냥 눈 딱 감고 뭐 정말 겉절이도 해 먹고 샐러드도 해 먹고 봄에 좋으면 이것저것 다 먹는데 뭐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나물로 바로 생나물을 이제 데쳐가지고 먹으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아, 뭐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많은데 이렇게 거북한 나물을 먹어야 되나 생각해서 잘 안 먹어지는데 건강을 위해서 좀 먹어도 좋습니다. 어쩌면 약간의 약을 먹듯이. 그리고 장아찌 단 것도 괜찮고요. 오, 장아찌 단 것도 괜찮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장아찌 담그면 미끈미끈한 맛도 없어지고. 다양한 방법이 이제 개발. 예, 이제 여름이 점점 다가오니까 분명히 쇠비름이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근방에서 보면은 집 주변에서는 쇠비름이 사실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아. 가끔가다 이제 한 포기 한 포기씩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저도 아이들 픽업 때문에 학교에 가면은 아이 기다리다가 학교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두 폭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 뭐 주변 또 상가에 가다가 그 화단에 한 폭이 정도 난 거 있고, 근데 뭐 그런 한 폭이 난 걸 가지고 어떻게는 할 수 없고, 그러나 이제 뭐 저쪽 이제 외지로 나가면 뭐 이런 그 농장 같은 데 가면은 네. 뭐 굉장히 막 군락져서 나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주변에는 이제 잔디 외에는 나머지를 다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더 그런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야, 그러면 이제 찬양을 듣고 네, 예. 오늘의 신앙 상담에 대한 네, 사연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듣고 오셨는데요. 네, 오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 성도로서 교회 생활은 오래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하며 자녀들을 키우던 워킹맘이었고요. 그래서 바쁜 일과 속에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기에도 급급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와서도 남편과 함께 청소일이며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지냅니다. 뉴질랜드에서의 교회 생활은 한국에 비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주일 예배와 주일 식사 봉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권사 직분을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남편에게도 안수집사 임직을 권하는데 사실 남편은 아직 술, 담배도 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 11조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목사님에게 권사 직분 아직 못하겠다고 해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직분을 받는 것 자체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남편은 집사면 되지 교회에 무슨 직분들이 이렇게 많냐고 하면서 권사, 안수집사 등 교회 직분의 필요성을 그다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며 계속 고사하는 것이 목사님에게 정말 누가 되는 것인지 고민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의 직분을 선출되면 별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명예심이나 감투 쓰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남편은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남편은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직분자들을 세워 임직할 때 보면 얼마만큼의 헌금을 내는 것을 보고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상담 주제 자체는 네, 교회 직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읽어보니까 직분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은 또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가요? 그렇죠. 뭐 직분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신앙 생활을 이분도 50대 중반의 여자 성도라고 그랬어요. 50대 중반이면은 또 신앙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벌써 권사님이 되셨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요즘 저도 그 50대 중반 정도 이제 뭐 제가 이제 50 후반이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저도 이제 내후년이면 60인데 이렇게 이제 비슷한 또래나 조금 이제 어려 보이는 데를 만나면은 처음 뵈는 분을 집사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권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게 고민을 해요. 왜 그러냐면 권사님 그렇게 했다가 권사님이 아닌데 그렇게도 하고 집사님 했는데 또 대부분의 저 정도 나이는 또 권사님이던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무튼 이분도 50대 중반이면은 벌써 뭐 정상적으로면은 이게 뭐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그걸 떠나서 오랫동안 해오셨다면 신앙생활을 예, 그렇죠. 권사님이 정도 되셨을 터인데 지금 망설이고 계시다라는 어쨌든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문제가 임직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 직분에 대해서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분처럼 네. 또 어떤 분은 왜 안 주느냐 하시는 분도 언제 나는 권사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그렇군요. 계시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네. 된다고요. 그리고 직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또 이것 때문에 또 교회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개인 신앙생활에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중간에 네,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교회에서의 직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에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성 또 혹은 조직체 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하나의 공동체고 그렇죠. 조직체고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공동체나 조직체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각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이루어진 공동체 네. 조직체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직분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뼈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네.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뼈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직분이 바로 교회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뼈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다른 또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 지난번에도 네. 언젠가 한번 상담 때 교회 기능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예배냐 선교 뭐 양육 교제 뭐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네. 이런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보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네. 감당하느냐라고 할 때에 네. 바로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이 필요하면 반드시 조직에 맞는 또 직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네, 뭐 리더라든가 예. 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에 대한 것을 보다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네.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등을 세워서 네. 백성들을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리더해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직분에 대한 것을 거부감이 아니라 아,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라는 걸 떠나서 어떤 거에 모임이 있으면 항상 리더는 있었으니까요. 예. 그걸 또 이제 해줘야 되는 걸 저는 이제 그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 내용 중에서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빨리 받아서 막 열정적으로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것이든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교회 조직의 순기능이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만족하게 되게 되는 만족하면은 별로 무리가 없어요. 네.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교회 조직의 역기능 속에서 서로 상처가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끼고 직분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분은 빨리 직분자가 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하고 그래요. 그 이유는 정말 잘 본 거예요. 아무튼 우선 직분을 빨리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또 이유가 다양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 나도 빨리 권사가 돼서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아, 거의 합당한 예, 일을. 그렇죠. 네. 주님의 귀한 일을 더 잘,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면은 뭐 직분을 빨리 받고 싶어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겠죠. 그렇죠. 또 만약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어떤 명예나 권세나 혹은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아, 나 빨리 권사되고 빨리 뭐 장로가 되고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기능, 직분의 그 기능이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또 단순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직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뭐 내담자께서 이제 지금 목사님이 권유 그러니까 권유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을 때는 목사님이 그거를 권유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 뭐 나이가 됐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뭐 어느 정도 그 뭐 기간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맡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는 네, 괜찮은 게 아닌가. 근데 하여튼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것이 사실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가 됐으니까 직분을 받아야 된다. 심지어 어느 경우는 나이가 똑같이 한 예를 들어서 네. 45살 분이 한 5명 모였다. 네. 근데 네 분은 다 권사예요. 한 사람만 집사라고 하면은 그 본인도 나만 집사네 이러고 또 아 집사님도 빨리 권사돼야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서로 막 주고받으면 괜히 좀 언짢아져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뭐 아무 직분도 없으신 분한테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아, 집사님 아니신데 왜 집사님으로 아니 부르기가 뭐해서요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직분의 문제가 교회에서 뭔가 조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참 아무튼 오늘날 그 교회 특히 한인교회 한국교회를 보면은 직분자가 참 많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키위교회를 이제 남섬에 있을 때 좀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약간 이제 체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하고 그 아, 뭐 부목사님들 빼고 나서면 중간에 거의 없어요. 따로 이렇게 막 어떤 호칭이 있는 건 아니고 역할들은 다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따로 이렇게 무슨 따로 부르는 호칭 같은 건 별로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키위들은 이름 부르죠. 뭐 네. 집사나 장로나 하더라도 딱 직분을 주진 않더라고요. 예,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름 부를 때가 이렇게 맞아요. 이제 어쨌든 한국 교회들이나 한인 교회들에는 참 직분자가 많다라는 거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자가 많으면 좋죠. 그렇죠. 그만큼 일꾼이 많은 것이니까요. 예. 제가 십수 년 전에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네.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목회하시는 아프리카 현지인 목사님이 이제 현지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 초청회를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모시고 뭐 한국 교회의 시골 교회, 개척 교회 또 뭐 큰 대형 교회 이런 데를 두루 한번 신학교 이런 데를 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둘러본 소감이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먼저 대답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직분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참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도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 7,800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거든요. 그 나라 대통령도 출석하는 교회예요. 일종의 그 나라의 그렇죠. 큰 교회. 가장 예, 큰 네. 교회 중 대표적인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교회는 직분자가 15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뭐 7,800명 뭐 많게는 아이들까지 하면 1,000명 되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아프리카 목사님은 이렇게 직분자가 많고 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직분자가 많은 것도 정말 신기하지만 직분 맡은 사람들이 다 일을 제대로 감당하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것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참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네 교회는 뭐 정말 일을 맡겨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이 네. 좀 언제부턴가 좀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네. 이렇게 조금 변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워요. 변했다고 하는 거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우선 한국의 교단들이 정책적으로 헌법을 수정하면서까지 직분자를 세우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권사직에 대해서 변화가 좀 많았어요. 권사직에 대해서 조금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전에는 교회 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네. 그러나 언제부턴가 각 교단마다 권사의 그 연령을 네. 헌법에 제시한 연령을 대폭 당겼어요. 네? 아, 좀 더 젊게. 네, 젊은 분으로. 아.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헌법만도 남자들의 그 성도들의 안수집사나 장로의 연령이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왜 여자만 45세 막 50세 이러느냐 해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서 뭐 남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래서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권사의 연령대가 30살 정도로 낮춰진 데도 있어요. 30%. 대부분이 40세로 이제 많이 낮아졌어요. 50세, 45세 하던 거를 40세로 많이 낮아졌는데 어느 교단은 30세까지도 이렇게 낮춘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어느 교회는 교회에 등록하여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에 등록을 해서 일반 서리 집사 서리로 5년 이상 출석한 교회는 여자 성도들은 그냥 다 권사로 임명해버리는 전에는 권사도 다 이렇게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기억에 네. 투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는 뭐 투표하는 교회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의 재량으로 임명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냥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교회 5년 이상 되고 했으면 그냥 다 권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중년 여성들 중에서 권사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이분도 네. 권사님 저분도 권사님 네. 네. 안돼 이제 뭐 그만큼 그 자격은 충분해요 권사로서 뭐 그만큼 일을 하니까 되는데 아무튼 그러더니 보니까 권사 직분에 대한 좀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라는 것은 좀 부인할 수 없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연령이 낮아졌어도 네. 연령이 계속 낮아져도 그 직분에 맞는 역할들이 예. 있잖아요. 그것만 예. 감당을 잘 한다면 이제 뭐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 들기도 하긴 하는데. 당연히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젊은 나이에 더 권사돼서 더 열심히 일할 기회를 미리 주고. 먼저 주고 또 그걸 제대로 감당하면 그거면 뭐 당연히 좋지요. 그렇지만 자꾸 교회에서 직분을 마치 하나의 계급처럼 여기고 네. 그 귀한 집사의 직분은 하등하게 여기고 권사나 안수집사 등의 직분을 더 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는 그런 조금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여튼 한국 교회가 이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것은 정말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권찰이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권찰이라는 네. 직분 들어봤어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찰이? 딱 드는 건 그냥 뭐 집사님이 아직 못했을 때 그런 느낌?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권찰이라는 직분은 한국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 장로교부터 있던 거예요. 미국 장로교에.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였던 그 사무엘 마펫 그 목사님이 그 미국의 직분을 이제 한국에 오셔서 적용을 한 것인데 이 권찰이 그 권찰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뭐냐 하면 리더 오브 텐. 10명의 리더자라는 거죠. 10명의 조직처럼 예, 10부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에서 제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보면 금요일마다 아침에 권찰회가 모였거든요. 권찰회가 모이는 걸 권찰회라고 했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제 장로님도 권사님도 뭐 일반 집사님들도 이렇게 다 참석을 하시는데 권찰회라는 것이 뭐냐면 구역장들 모임이었어요. 구역 그렇죠. 리더들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본 교회에서는 장로님도 권찰이었고 권사도 권찰이 될 수 있었고 일반 집사 서리도 권찰이 될 수 있었어요. 뭐 십부장처럼 역할을 하시면은 그렇죠. 네. 그냥 하나의 소그룹의 리더를 권찰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권찰을 집사 직분을 못 받으신 분이 한 1, 2년 동안 그러니까는 집사 인턴 과정으로 이렇게 직분을 줄 때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는 것을 보면서 오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계급화 자꾸 직분을 계급화 시켰다는 얘기죠. 권찰이라는 그 귀한 직분도 엉뚱한 곳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네. 해서 참 교회가 이렇게 나갔던 것이 좀 안타까워요. 예. 오늘 사연 내용을 보면은 네. 안수 집사 권사 네. 이렇게 권유를 네.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술 담배도 하기도 하고 남편분이 뭐 네 뭐 12초 네. 생활도 안 하고 있어서 자격이 예. 스스로들 없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예예. 예. 이런 그 이런 문제들. 술 가지고 있으면 네. 11조 생활 그 문제가 있는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제 물론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자격을 논할 때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다른데 일반적으로 뭐 이게 권사의 자격 또 특히 이제 안수 집사나 장로의 자격을 얘기할 때는 이제 성경에 있는 디모데전후서 하나 디도서를 보면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내담자께서 말씀하신 술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술 문제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집사나 장로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사람.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 그러면 조금씩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와요. 네. 근데 담배는 이제 뭐 신약시대 때 이때는 인류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때니까 성경에 나온 것이 나올 수가 없었고 네. 아무튼 이거를 이제 술, 담배와 함께 이해하면 좋겠고요. 네. 11조는 사실은 집사나 뭐 권사나 장로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직분자의 자격이 앞서서 모든 신앙인의 도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일반 성도가 성도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11조 생활이 당연한데 이런 직분자가 되어서 11조 생활을 못한다라는 것이 스스로 조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도 권사나 안수집사 되기 전에 술 담배 문제 또 11조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직분을 받으면서 아 이제 내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는데 술 담배는 이제 정리를 해야지 11조 생활은 해야지 그러냐면 성도들에게 이제 본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극복하시는 그런 분들도 더러 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거를 자격을 논할 때 된다 안 된다를 처음부터 딱 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네요. 그래 어려워요. 어렵고 혹시 뭐 그런 분들 중에서 자격을 되시는 분은 그걸 해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필요로 한 일꾼을 세울 때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조금 본인이 교육과 또 자기 절제하는 신앙을 통해서 네.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뭐 또 감사하겠죠. 아무튼 좀 이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충분히 이거를 또 교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막 아, 괜찮아 괜찮아 해서는 사실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또 오늘 내담자의 경우에 있어서 상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물론 이게 술 담배 11조 문제로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그거보다는 남편분께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 그 직분자들의 교회 생활에서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별로 좀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리더를 예, 좀 보는 그런 경우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런 좀 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그렇군요. 교회 직분자들은 그 베드로 사도가 모든 약물이의 본이 되라 약물이들의 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참 잘 기억하고 네. 또 생활 삶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군요. 아, 목사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좀 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직분자를 세울 때 예, 그 내담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만큼의 헌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일이 있나 봐요. 많죠. 많아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내담자께서도 한국교회에서는 뭐 뉴질랜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직분자를 세울 때 뭐 어떤 특별 헌금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관행이 되었어요. 관행. 아... 네. 좋은 관행은 참 좋죠. 그렇죠. 좋은 관행. 뭐 한국교회 성도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관행이 되어서 좋죠.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잘못된 관행도 있어요. 잘못된 관행.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제 헌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헌금을 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직분을 받는 분들이 감사의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냐 라고 하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임직할 때 보면은 이제 뭐 부교육자나 또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뭐 장로는 얼마씩 권사는 얼마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게 한다든가 하면서 이제 문제가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봉 PD는 아직 젊어서 이런 거를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남들이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사실 뭐 직분 받으시는 분의 뭐 좀 생활이 여력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뭐 똑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이게 한국에 왜 관행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아마 한국교회에서 옛날에 임직식을 할 때 네. 임직식은 대부분 노회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네. 장로 직분 같은 건 노회 주관 행사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회에서 하다 보면 노회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 멀리서 이렇게 오시게 돼요. 네, 여러분이 네, 오셔가지고. 오시게 돼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다 사실은 생활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고 가시는 요즘은 자동차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좋지만서도 옛날에는 오시면은 하루 뭐 묵어야 되고 맞아요. 또 온 김에 또 뭐 또 일도 보고 가시고 그러려면은 뭐 숙박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교통비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시는 순서 맡은 목사님들이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좀 여비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또 이제 교회에서는 좋은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냥 음식도 해드려야 되고 또 기념품도 하나씩 준비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아 일꾼은 세워야 되는데 교회 재정은 없어. 아. 그러니까는 직분 받는 분들이 한테 조금씩 이제 십시일반해서 아. 하게 했던 그런 것이 저 옛날에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굳어져 가지고 헌금을 내게 하고 또 오시는 목사님들에게도 굳이 이제 요새는 여비가 필요 없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뭐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뭐 담임 목사님에게도 무슨 뭐 직분을 세우셨으니까 뭐 담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불필요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아 좋지 않은 관행이 생긴 것 같아요. 필요한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목사지만서도 저는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네. 몇 번의 임직식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임직식 할 때 절대 단 1달러도 성 임직자들한테 헌금하라 소리 안 하고 이 좋은 일을 교회가 해줘야지. 그리고 성도들이 해줘야지 왜 직분자들에게 하게 하냐. 말씀 들으니까 그러네요. 축하받아야 될 사람이. 아, 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좀 잘못된 관행은 좀 바꿔나가고 정말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직분자들이 자꾸 그래도 저희들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기념으로 선교사 한 분을 후원하는 걸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정말 좋은 관행을 만들어 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예. 예. 이 상담을 보내주신 내담자분도 이걸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방향을 잡는 거에 대해서. 예. 직분 이제 뭐 사실 나이도 되셨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직분에 대해서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거부하지 마시고요. 좋은 모습으로 해서 교회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되시고 교회 전체적인 일에 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모두 적절한 직분과 네.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목사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